put me on hold. Try put me on hold. They try put me on hold, bro. They hate, but it's not my fault. I run like Usain Bolt. My gang, it be like a cult. Could be on the new. These other rappers on fufu. Type my name on Google. Soft like a poodle. Always switch up like a Uber. Proof up, boy, YouTuber. They try put me on hold, bro. They hate, but it's not my fault. I run like Usain Bolt. My gang, it be like a cult. Could be on the new. These other rappers on fufu. Type my name on Google. Soft like a poodle. Always switch up like a Uber. Proof up, boy, YouTuber. Check my bio. They be in denial. They try to check my style. I'm they fucking idol. Check my file, check my bio. Them baddies hitting me up on Insta dial. 내가 사랑했어 이건 뭐 거의 대중가요. 공연장 다 미쳐 we go hella coco. 예쁜 애들 오른손 넘지 꾸준히 놀라 요요. Yeah, 따가운 시선 지내 위상 우리의 모. Yeah. 얼어붙은 내 맘 어느새 my heart is grown. Yeah. If you ain't know now you know man check my bio. 뒤에 밖에 난 보여 가서 골라 우리 네 카페 higher. Yeah yeah yeah if you don't know now you know. 뒤집어 퀵 폰에 폰. No scammers in my zone. We running like Usain Bolt. Damn kids tryna be like us.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냥 plus. Replay 여긴 기계들의 relay campus. 아끼다 무대는 수가 있대 다 써담 챕터. 지금 밖이라 너무 긴 통화는 못해 이게 내 최선. 시급하니까 용건 간단히 우린 합법으로 pop up. 실은 간단해 이건 그냥 갓다래 plus I'm on my bio. They be in denial. They try to check my style. I'm they fucking idol. Check my file, check my bio. 미친 만 명이 따르고 타. 아무도 못하지만 골라를 몸가처럼 나게 올라지 보여보다 true reason my vision 이 새끼 2개월들 벌써 기저 killing like McGregor. Fuck it all fuck it all fuck it all stupid enemy. 거리 놈이 맥고서 위를 장식 이젠 다시 단까지 생전이 없던 대지로 해보내 기억해. 이겨내 미래 속에 개시된 픽 전부 다 잃었고 담은 전부 다 잃었고 담은 며칠이던도 나를 1년 만에 등장해 시대 바로 여기 뒤에 너만 다르네. 겁나란 길이어서 대충 알을 텐데 우거지 매일 이문화 지켜 나의 죄 보여 맨 끝에 나만큼 내 뜻대 그래 난 때론 삐 그대로 여기에 대부분 이시의 나의 색 내 맨 백팩 나만 지내 배류 해도 그래 밤새고 어느새 꿈에 평화주 거북해 그런 불안 다주 악당은 되면 해도 치열한 바삐 개발 갱집에 이자리 시부터 아무도 못할 그때 하고 펼쳐 너를 더 붙잡고 종이 태워서 I'm bio. They be in denial. They try to check my style. I'm they fucking idol. Check my file, check my bio. Yeah, yeah, they cannot compare. They cannot.